겹으로 이르는 곳엔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. 먹구름 흐트러져 휘도는 곳엔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 찬바람 비껴 불어 이르는 곳에 아니라고. 먹구름 흐트러져 휘도는 곳엔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. 어쩌다 생각이 나면 방음을 치세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. 어쩌 아니 내 마음에 적식이네. 내리는 곳에 사랑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. 호수가 푸른 숲속 아늑한 곳에 내 님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.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 있어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. 떠져 그 그대.